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지난 방송들 중에 와인과 관련된 사연을 담아 보내드린 방송이 있었었죠. 다시 듣기로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불현듯 와인하면 프랑스 샹숑도 언급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난 주말 내내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유럽 음악을 기회가 되면 방송 한번 해봐야지 라고 다짐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드디어 샹송을 중심으로 유럽 음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려니 부족한 점도 많고 잘못 알고 있는 팩트도 많으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곡 선정에도 지나치게 주관적이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간파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며 추억의 골든 팝스 시작합니다. 인셉션이라는 최신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밀히 따지면 2012년도 영화인데요. 꿈과 현실에 대한 고찰을 그린 아주 스토리가 탄탄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요 도구 중 하나로 노래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노래가 프랑스가 대표하는 국민 가수 에디프 피아프가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추억의 골든팝스 에디프 피아프부터 시작합니다. Chagrin,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ar ma vie. 에디프 피아프는 모든 사람의 그것처럼 장밋빛 삶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늘 그녀는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신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곡을 발표할 정도로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작은 거인이었죠. 2007년도 영화 장밋빛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녀에 대해 그런대로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요. 키가 150도 안 되는 작은 키, 불우한 어린 시절, 이브 몽땅과의 짧은 사랑, 그리고 버림, 그 후 세계 미들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연인을 비행기 사고로 잃고 방탕한 생활 속에 48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녀의 인생. 우리가 왜 보통 샹송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장밋빛 인생 등 수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 샹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가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유럽 음악편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나다의 1971년도 노래 마음은 집시. 1991년 이브 몽땅 사망 시 프랑스의 TV와 라디오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와 노래들을 방송했을 정도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브 몽땅.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탄압을 피해 프랑스에 온 유태계 이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한 국민 배우였죠. 이브 몽땅은 거장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의 제트, 개엄령, 그리고 만홍의 샘 등의 출연,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의 대표곡 고요분 1950년 미국의 작곡가 짜니 머셔가 영어 가사로 번역, 오텀 리브라는 제목으로 발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2010년도 에릭 크랩톤의 앨범에도 수록되었고요. 또한 네킹콜이 불어로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네킹콜의 음성으로 이브몽땅의 대표곡 고엽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Soon I'll hear old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자, 이번엔 노래 한번 잠깐 먼저 들어보시죠. Sous les feuilles vagabondes, un petit Pinocchio. Désolé. 자, 어디서 많이 듣던 곡이죠? 개그 콘서트가 한참 인기 있었던 2012년. 정태호 씨, 김대성 씨 두 분이 여장을 하고 브라운이라 불리우는 인형과 함께 한 코너에 바로 사용됐던 곡이기도 했고요. 바로 데니엘 비달이라는 여가수가 부른 피노키오라는 곡인데요. 이 여가수가 깜찍하고 발랄 그 자체였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그런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본에서 데뷔를 했다 할 정도로 일본에서 활동을 거의 했었고요. 지금도 40대, 50대 일본 분들 중엔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겐 피노키오와 함께 널리 사랑받았던 오 샹젤리제 이어집니다. Avec des fous, ils vibr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Alors je t'ai accompagnée. On a dansé, on a chanté. Et l'on n'a même pas pensé à s'embrasse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Deux inconnus et ce matin sur l'avenue, deux amoureux tout étourdis par la longue nuit. Et de l'étoile à la concorde, un orchestre a mis le corps. Tous les oiseaux du point du jour chantent l'amour.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x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원래 이 곡은 69년도 조다신의 곡이었죠. 이 곡을 다니엘 비달이 71년도에 발표, 우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곡이기도 했고요. 요즘 분들은 국내 광고에 등장하는 클레멘틴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리메이크한 곡에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곡은 80년 뉴웨이브 물결이 유럽에도 불기 시작하죠. 독일에서 이른바 뉴 저먼 웨이브라는 기치로 노래를 발표, 84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내 나이입니다. 99개의 빨간 풍선이라고 하죠. 99 루퍼트 발란스입니다. 20 Jahre Krieg, lies in keinem Blick zur Sieger, Kriegsminister gibt's nicht mehr und auch keine Düsenflieger. Heute zieh ich meine Runden, seh die Welt in Trümmern liegen, hab nen Luftballon gefunden, denk an dich und lass ihn fliegen. Shangshong 하면 우린 낙엽이 흩날리는 바람 부는 늦가을에 그 정취가 떠오르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샹숑 하면 어린 시절 형들과 함께 음반을 수집하고 같이 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중에 유독 LP 한 장이 찍찍거리는 잡음이 유별나게 많았던 그 LP 한 장이 있었는데요. 그 앨범 중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샹숑 모음집이었습니다. 그 판에는 지금 들으실 두 곡이 연이어 있어 일일이 손으로 턴테이블 바늘 손잡이를 옮겨 좋아하는 곡들을 틀 필요가 없어서 더더욱 좋아했습니다. 꿈꾸는 샹숑 인형과 사랑은 기차를 타고 연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Chacun peut me voir. Je suis partout à la fois, brisé en un éclat de voix. Autour de moi j'entends rire les poupées de chiffon, celles qui dansent sur mes chansons. Poupées de cire, poupées de son, elles se laissent séduire pour un oui, pour un non. Là on n'est pas que dans les chansons, poupées de cire, poupées de son. Lequel chacun peut me voir. Je suis partout à la fois, brisé en mille éclats de voix. Seule parfois je soupire, je me dis à quoi bon chanter ainsi l'amour sans raison, sans rien connaître des garçons. Je suis une poupée de cire, une poupée de son. Le soleil de mes cheveux blancs, poupée de cire, poupée de son. Mais un jour je vivrai mes chansons, poupée de cire, poupée de son. Sans craindre la chaleur des garçons, poupée de cire, poupée de son. Nous allons dans la même direction tous les deux.

68년 산레모 가요제 입상곡이기도 했던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청춘을 노래한 마리아 산디아의 하얀 집 카사브랑카였습니다. 유럽 가수들 중에 나나 무스크리처럼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가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 번씩이나 방한할 정도, 그것도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셨을 정도로 많은 올드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할 이분도 7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벌인 가수입니다. 바로 아다모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인 정서에 부합되는 멜로디와 가창으로 나나 무스크리만큼 열렬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의 대표곡 눈이 내리네에는 아다모가 두 번째 내한 공연에서 한국어로 불러 특히 깊은 인상을 줬던 곡으로도 기억됩니다. 이 곡은 최양숙 씨, 김추자 씨도 번안했지만 우리들에겐 이숙 씨의 노래로 더욱 친숙하기도 했던 그런 곡이죠. 첫눈이 내릴 때는 어김없이 방송에 나왔던 샹송이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그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그리운 시냇가 선곡해봤습니다. Parle-moi des doux délires de mes tendres années, les bleuets qui les fleurirent sont-ils à jamais fanés? Parle-moi de ces dimanches où je venais te confier en timide voile blanche mes rêves de papier. Parle-moi tant que j'y pense de mon premier amour. Il était toute innocence, a-t-il duré toujours? Parle-moi de mon enfance, mon vieux ruisseau, du temps où coulait ma chance au fil de ton nom. Enfance au fil du souvenir, c'est un jeu perdu d'avance que de la retenir. Car le vent de l'insouciance un jour lâcha ma main, je vais pleurer en silence et larmes tu devins. Chant de rose, chant de ronce que j'avais traversé, je viens chercher réponse qui de vous m'a blessé. Parle-moi de mon enfance, mon vieux ruisseau, du temps où coulait ma chance au fil de ton nom. Je suis tombé le nez dans un rêve, c'est la faute au ruisseau. Cœur meurtri, je m'en relève, c'est la faute à son nom.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Quel beau temps aujourd'hui, c'est dimanche, dans les bois ils s'en vont tous les deux gentiment. Lui et elle, ils vivent heureux. aime maman. Maman aime papa. Papa aime maman. Maman aime papa. Elle ne fait pas très bien la cuisine. Ses roussis sont plus noirs que charbon. Il lui dit, ne fais pas cette mine. Je n'ai jamais rien mangé d'aussi bon. Papa aime maman. Maman aime papa. Papa aime maman. Maman aime papa. Elle fut bien malade en décembre. Ce mois-là, c'est le mois des bébés. Quand papa est sorti de la chambre, je crois bien qu'alors il a pleuré. Papa aime maman. Maman aime papa. Papa aime maman. Maman aime pap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Coccodrillo vero, un vero alligatore. Ti ho detto che l'avevo e l'avrei dato a te. Ma i patti erano chiari, il coccodrillo a te. E tu dovevi dare un gatto nero a me. Volevo un gatto nero, nero, nero. Mi hai dato un gatto bianco e io non ci sto più. Volevo un gatto nero, nero, nero. Siccome non era una giraffa di plastica o di stoffa, ma una in carne ed ossa e l'avrei data a te. Ma i patti erano chiari, una giraffa a te. E tu dovevi dare un gatto nero a me. Volevo un gatto nero, nero, nero. Mi hai dato un gatto bianco e io non ci sto più. Volevo un gatto nero, nero, nero. Siccome 스타가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며 각국의 버전이 따로 있을 만큼 실로 60년대 말 70년대 초 엄청난 사랑을 전 세계에서 받았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첫 곡은 프랑스 65년도 작품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였고요. 두 번째 곡은 69년도 이태리 에서 만든 검은 고양이를 갖고 싶어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파격에 가까울 정도의 패션, 요즘 아이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수와 배우 생활을 동시에 했던 그런 가수, 여가수였는데요. 80년대 초반까지 아마 인기를 얻었던 그런 가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불가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치하에서 이 공산치하에 있던 불가리아에서 파리로 망명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1990년 이른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귀국 콘서트에는 그녀와 관중 모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콘서트로 우리들에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실비 바라탕입니다. 시바의 여왕. Qu'elle m'entraîne cette folie qui avait bouleversé ma vie. Je le questionne, mais il déraisonne ce cœur perdu dans l'infini du souvenir. Viens reprendre ton royaume, toi la reine de sa peur. Reviens nous faire l'aumône d'un petit peu de toi. Déjà parti si loin de tous nos souvenirs. Est-ce ma faute? Est-ce ta faute? Si malgré moi je ne peux plus vivre sans toi. Viens reprendre ton royaume, toi la reine de sa peur. Reviens me faire l'aumône d'un petit peu de toi. 여러분은 지금 샹송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유럽 영화 음악 하면 어떤 음악이 기억에 날까요? 여러분은 어떤 유럽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으신가요? 인상적인 영화 음악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첫 곡은 1952년 유명한 불란서 영화 감독 르네 크레밍이 사실주의 기법으로 어린아이 눈으로 본 반전 영화 로망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음악은 1960년도 작품 아랑드롱의 고뇌에 찬 파란 눈이 인상적이었던 태양은 가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1966년 역시 르네 클레밍이 연출한 한 폭의 수채화와 같았던 명작 남과 여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프랜시스 레이의 영화 음악이기도 하죠. 2013년 7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프랑스의 음유 시인 조지 무스타키입니다. 나의 고독. Elle sera à mon dernier jour ma dernière compagne. Non, je ne suis jamais seul avec ma solitude. Non, je ne suis jamais seul avec ma solitude. 프랑스가 낳은 음유 시인 조지 무스타키의 나의 고독이었습니다. 그의 묘지는 조지 무스타키가 음악적으로 흠모했던 에디프 피아프의 묘지 부근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에디프 피아프 묘비에는 그녀의 대표곡 사랑의 찬가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신께서는 다시 맺어 주실 거라는 그의 그 가사가 한 구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연인들이 그녀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 글을 보고 서로에게 무언의 다짐, 뭐 그 비슷한 걸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녀 탄생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녹음 자료, 일기, 사진 등 그녀의 자취가 남겨있는 여러 유품을 전시한다고 하네요. 불현듯 저는 김종구, 남인수 선생님 같은 우리 가요 선구자들도 탄신 100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린 그분들의 정신을 어떻게 기념하고 보여줄지 그 기획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벌써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되겠습니다. 셀리온의 사랑의 찬가.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et la terre peut bien s'écrouler. Et m'importe si tu m'aimais, je m'en fous du monde. Tant que l'amour inondera mes matins, tant que mon corps frémira sous tes mains, et m'importe les problèmes, mon amour, puisque tu m'aimes. J'irai jusqu'au bout du monde, je me ferai teindre en blonde si tu me le demandais. J'irai décrocher la lune, je réglerai la fortune si tu me le demandais. Je renierai ma patrie, je renierai mes amis si tu me le demandais. Tu sois loin de moi, peu m'importe si tu m'aimais, car moi je mourrais ainsi. Nous aurons pour nous l'éternité dans le bleu de toute l'immensité. Dans le ciel, plus de problèmes.